네, 설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빛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물리치시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때문에 빛이란 혼돈을 이기는 질서이고 공허를 채우는 충만함이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마치 천지창조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요한은 빛이, 그것도 참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와서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의 상황은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어둠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수탈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은 오히려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이속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민족성을 지키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율법의 본래 정신인 사랑과 나눔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날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그 어둠을 물리치기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세상은 어떨까요? 2000년 전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오늘의 세상에서는 모든 어둠이 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당합니다. 이처럼 거짓과 속임수가 사회 곳곳에 가득하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러한 어둠이 오히려 당당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이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을까요?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서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먼 동쪽 나라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천문학자이면서 동시에 점성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을 관측하다가 범상치 않은 별을 발견했고 그 별을 따라서 무작정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빛을 따라갔고 그 결과 메시아를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유대민족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당한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춥고 척박한 들판에서 평생을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고,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잠든 춥고 어두운 밤에도 깨어서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어둠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들 역시 동방 박사들과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동방에서온박사들과양을치던목자들에게는공통점이있습니다먼저그들은율법에의해서배제된그런소외된사람들이었습니다이방인이었고점성술사였고이교도였습니다또한부정한자였고가난하고소외된계층이었습니다하지만그들에게는또다른공통점이있었습니다그것은그들이어둠가운데서빛을바라보면서메시아를기다렸다는것입니다영화중에예수님의탄생을다룬영화가있는데요내티비티스토리위대한탄생이라는영화입니다조금예전에나온영화지만한번보면굉장히예수님의탄생당시의상황을잘이해할수있는데요그중에서마리아와요셉이베들레헴으로가는길에한나이많은목자를만나는장면이나옵니다그목자는만삭의몸에마리아가힘겨워하고있는모습을보고추운데여기와서불좀쬐고가라고이렇게친절을베푸는사람입니다그러면서그나이많은목자가마리아에게이렇게말합니다모든사람은하나님께로부터선물을하나씩받았는데당신뱃속에있는아기가바로그선물이다이렇게말합니다그러니까마리아가그러면목자아저씨가받은선물은무엇인가요이렇게묻거든요그러자목자가이렇게말합니다아무것도없습니다나는아무선물도받은것이없습니다다만메시아를기다리는희망만이내가가진유일한것입니다이렇게고백합니다이렇게지나가고영화말미에이목자가다시등장합니다다른목자들과함께아기예수님을찾아온것이죠이목자는말할수없는감격과벅차오르는기쁨으로눈물을흘리면서떨리는손으로아기예수님을쓰다듬고경배합니다이이야기는성서안에는기록되어있지않은영화적인상상력으로탄생한이야기입니다하지만아무런희망도없이외롭게평생을들판에서보내야했을목자들의처지를생각해볼때충분히있을법한이야기입니다또한왜하나님께서그많은사람들중에하필이면들판의목자들에게천사를보내서메시아탄생의기쁜소식을전하셨던것인지추측할수있는설득력있는이야기를제공합니다이렇게동방박사들과목자들은예수님의탄생을축하고경배했지만반면에어둠속에머물면서스스로어둠에물들어버린사람은빛을보지못합니다예수님을참된빛으로소개했던요한복음은다시말합니다빛이어둠에빛이되어둠이깨닫지못하더라어둠에있는그들에있어서는빛이빛이아닙니다그저위협일뿐이죠그래서동방의박사들로부터메시아의소식을들은헤롯대왕도제사장과율법학자도메시아를만나지못합니다예수님께서예루살렘성전안에서나는세상의빛이다나를따르는사람은어둠속에다니지 않고생명의빛을얻을것이다라고말씀하셨지만그곳에있는바리새인들은눈앞에있는메시아를알아보지못합니다여러분지금여러분을뒤덮고있는어둠은무엇인가요재정적인어려움건강의문제가족간의갈등미래에대한두려움혹은과거의아픔들이여러분을둘러싸고있을지모릅니다또그어둠은여러분에게강한영향력을미치고있을수도있습니다현재를마음껏누리지못하고마음을무겁게만들고앞으로전진하지 못하게발목을붙잡거나또곁에있는소중한사람들을사랑하지못하게만들고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여러분제생각에는이어둠이라는것은우리가이세상을살아가는동안끊임없이우리를괴롭힐것이라는사실입니다이어둠은우리가아무리발버둥쳐도해결되거나사라지는것이아닙니다이어둠을해결하면또다른새로운어둠이우리를힘들게할것이고저어려움을해결하면더큰어려움이우리를또괴롭게할것입니다이렇게슬픈이야기를하게돼서저도마음이너무아픕니다하지만아무리생각해도예수만믿으면모든문제가해결될것이라는말을그런무책임한말을할수는없었습니다아무리예수를잘믿어도우리는여전히가난하고억울한일을당하고병들거나다치고사랑하는사람을잃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밝게 빛나듯이 세상의 어둠이 깊을수록 예수님의 빛되심은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쳤으되 깨닫지 못했던 어둠은 결코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본래 어둠이란 빛의 그림자일 뿐 실체 없는 유령에 불과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어둠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그 어둠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것이 분명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은 깨닫지 못했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세상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다고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과거에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분이거나 미래에 올 것이라고 전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제나 동행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별빛으로 숨막히는 삶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숨결로 이 절망의 시대에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십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시고 어둠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보고 믿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희망 없는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 당신을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없는 것처럼 느꼈던 그 순간에조차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빛으로 충만해져서 당신의 빛을 세상에 증언하고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